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네,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네, 미국에서는 지금 할로윈이 한창이고요. 아니,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노래 아세요, 혹시? 무슨 이용 씨의 네.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날 되면은 저작권료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네. 저희 함께 또 골방에 모여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저는 전직 기자 J1입니다. 아, 네. 네, J1님 네.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출연했습니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아, 여러분들의 그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어요. 네, 다들 J1님의 팬이 되신 것 같은데 예. 네, 지난주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엉망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자만했고요. 엿장수님의 허락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 30 세상 예 함께하는 함께 세상 아, 30 함께하는 세상 30님의 그 아름다우신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네. 됐습니다. 아레오바고님도 네. 네 팬이 되셨다고 아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한 걸 이제 들어봤는데 네.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았고 또한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찝어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두 분의 활기찬 목소리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조금 그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좀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좀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상태를 다시 한번 또 잘 체크를 하고 예, 오늘은 좀 녹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먼저 잠깐 가죠. 근황 토크. 네, 우리 애너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JTBC 보면서 네. 밥 먹을 때도 그 틀어놓고 밥 먹고 네. 네, 운동할 때도 그 틀어놓고 운동하고 네. 네, 그러면서 재밌게 JTBC와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방송국인 것 같아요. JTBC가 뭐 그 순간 시청률로 이렇게 따지면은 10%가 넘었다는데 그 뭐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대에서는 그 66%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모바일로 다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보시니까 네. 그렇게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 재원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저도 뉴스 인터넷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 조금 외웠고요. 다른 주일이랑 좀 달랐던 거는 토요일 날 그 근처에 산에 등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 이쪽에 그 한국 신문에 소개된 곳인데 캘리포니아가 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한국산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소개된 곳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저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첫 해를 보내서 그런지 여름이 계속되고 하니까 우리 몸이 이제 좀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거에 적응이 돼 있는데 네. 계속 온도가 안 변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좀 한국 분위기를 맛보고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정말 한국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북한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데가 있었군요.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만나는 분들의 한 7, 80%가 한국 분들이셨어요. 저처럼 아마 다 신문을 보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바로 요 근처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게요. 산에 안 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을 탄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여기 있으니까 계속 이제 산도 차 타고 올라가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만큼 산에 안 다니죠, 여기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죠. 네. 산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바다를 더 가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바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산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바다를 가고 싶고 네. 산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네. 티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저는 잘 지냈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또 일들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바쁘게 갔어요. 이상하게 10월에 되게 일이 많네요. 예, 그래서 또 어제는 저희가 또 콘서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또 저녁에 콘서트를 하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좀 한창 바빴고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예, 일들이 너무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이게 안 보려고 해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또 이 기사 보고 저 기사 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네. 예,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위터로 여러 가지 신문사의 계정들을 예, 제가 그동안 팔로우하지 않았던 신문사의 계정들을 팔로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가요? 조선일보는 팔로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재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예, 신문사의 기사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경향신문을 제가 팔로우를 안 했었는데 예, 경향신문을 팔로우를 하고 예, 제 말을 듣는 분도 계시군요. 네. 기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JTBC 말씀도 하셨지만 JTBC가 이번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요. 네. 근데 다른 언론들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나 많은 팩트를 신속하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그게 이제 얼마나 팩트인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검찰에서 뭐 수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굴을 해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데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있었는데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PC랑 태블릿 이게 누가 준 거냐? 그 소스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스를 밝혀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쵸. 예, 누군가가 밑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버려져 있는데 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자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 흘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여기 가보라 그러고. 글쎄요. 그 딥스로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닉슨 게이트 때도. 언제쯤 드러날지 그 네. 존재가 예 우리나라 뭐든지 빨리빨리니까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보자가 아니, 누구였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한 2-3일 전에 나온 기사도 기억이 잘 안 나게 너무나 새로운 기사들이 많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덮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이 막 쫙 쌓이듯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뉴스를 쌓여가지고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또 그런 또 걱정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에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린다 김이랑 최순실이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아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 낙곰수 할 때 린다 김 얘기 많이 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무기를 수입하는 네. 그런 일에도 최순실이 개입이 돼 있을 수 있다. 네. 그 무기를 수입하고 뭐 하는 게 그게 또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몇 조죠. 네. 네.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도 개입이 돼 있다. 군중 심리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얘기들을 너도 나도 하니까 이제 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최순실이란 인물을 지금 보면은 저는 조금 좀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사드 배치에도 관여하고 문화융성에도 관여하고 자기 딸 그 대학 부정입학에도 관여하고 승마도 조작하고 대통령 옷도 만들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그 일들을 했는데요. 글쎄 그랬겠죠. 그 대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연인으로서 그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그 암흑의 세력이 있었다. 네. 예, 그 배후까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데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데 보니까 그 중앙일보에서는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예, 자랑을 하면서 보도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요? 그 린다 김이랑 린다 김 얘기. 예, 그, 네. 그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마다 다 단독 보도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네. 서로 경쟁하는 다들 숟가락 얹어야죠 눈에 너무 보이고 네. 뭐 근데 가장 여태까지 잘 해온 두 언론사는 뭐 JTBC와 한겨레 네. 이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지금 최순실이 이 몇 년 전부터 독일로 이민을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제 그 모든 돈을 다 독일로 이제 옮기려는 그런 시도를 몇 년 전부터 해 왔다는 거죠. 네. 준비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부동산도 많이 구입하고 그런데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이것을 사드 배치 뭐 결정 문제나 네. 아니면 그런 뭐 무기 뭐 상 그 무기를 뭐 이렇게 사업하는 무기 사업 한국에서 네. 정부에서 하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독일에서 구경하고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도 한 가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개성공단 닫은 것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관여를 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저는 사실로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나라의 네. 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이 통일에 대한 정책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이 네. 국가에서 여태까지 했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말도 안 되면 말도 안 될수록 네. 전 최순실이 관여했을 그런 확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똥 싸놓은 모든 그 잘못한 것들을 네. 최순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아사셀 염소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네.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수 종편이나 뭐 새누리당이나 다 그쪽을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그 힘이 아니면 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 예, 또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스트럭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이 이제 레임덕을 맞이할 때 뭐 그 전에도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열린 우리당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기 없는 대통령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나 조선일보나 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박근혜 정권과 저는 예. 그건 것 같아요. 이 국정감사 때도 네. 여러 이제 청와대 관련자들 혹은 이제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최순실을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직적인 힘이라는 거죠. 네. 네. 조직적인 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사태에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되어 있고 어쨌든 시간에 앞장서서 같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고 네. 네. 알고 했다면 정말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누리당 책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든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내시나 상공의 자세로 네.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주님 네. 예전에 이제 대통령 딸 영애 그런 지위가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이상은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던가 하여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알면서 묵인했던 면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소한 것 같지만 놀랬던 부분은 그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을 그 검색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거. 네. 예,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네. 사드 배치에도 뭐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기 피부 미용 하시는 분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톡스 시술을 같이 받으셨던.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것도 검색 없이 그렇게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월적인 초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네, 아주 네.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왜 그 경호 실장인가요,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최순실 씨가 그 행보관 차를 타고 들어갔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렇게 들통이 나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알고도 거짓말 했다면. 예. 어떤 사람도 그 전체적인 거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사소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 뭐 어떤 조그만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지금 사후적으로 다 재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뜬금없긴 하지만 그 평범한 악이라는 그런 개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한 분 한 분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그 거대한 악의 조직 안에 다 한 부분씩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사실 다 편히 발 뻗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일 또 누가 연루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디 바라기는 잘못을 한 건 잘못을 한 거죠. 네. 그걸 인정하고 네.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네. 그것들이 좀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이런 조그만한 서로 묵인하고 있던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예, 좀 광명정대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모범답안. 아 예. 아니 근데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좀 친일의 문제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친일. 네, 네. 그렇죠. 예, 좀 네. 너무 지나친 그 비약과 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맞습니다. 네. 전 예, 100% 예, 동의하고요. 다가오죠. 예. 네. 그러니까 친일의 문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거예요. 그때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려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위에서 부탁하니까 뭐 누가 얘기하니까 그냥 해준 거고 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덮고 네. 덮고 지나간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뭐 근데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뭐 그 처녀들을 잡아다가 그 위안부로 보내는 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근데 그게 과연 면피가 될까요? 그렇게 면피가 얘기하는 게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역사적으로 어떤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좀 인정할 만하게 청산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깝게는 그렇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네. 이번 사건도 그렇게 그냥 저냥 덮일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네.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게 덮이는 한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 가장 좀 걱정스럽고 좀 불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죠. 예, 그동안 많은 일들이 그냥 기사는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혹은 몇 년 뒤로 이제 재판이 쭉쭉쭉 길어지면서 예,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부디 예, 모든 것들이 예, 하늘 아래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예, 댓글 한번 가볼까요? 네. 엿장수님 댓글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건데 맨 먼저 써주신 거예요. 무당 정치 1990년 만에 부활하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단군 조선 이래로 네. 이제 이렇게 무당 중에 무당이 예, 부활한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거를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다 예, 몸통이 어딘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손석희 김용민 잘하고 있다 칭찬을 또 예,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이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아주 인상적이었고 차분한 어조로 따박따박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저널리스트의 만만치 않은 내공이 느껴진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다음에 언제 차라도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정신과 자기 의식이 분명하신 분 같다. 예, 이렇게 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제 의원님 자주 출연해주시기를 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요청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재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예, 시간이 되시면 예,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세상 30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애너님의 요청을 예, 받으셔가지고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애너님? 그냥 방송을 꼼꼼하게 잘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 박근혜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제주 지역은 반반으로 아직도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보수적인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주도의 선거 결과는 전국의 평균이라고 한다. 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51대 49였고 예, 지금 제주도 보니까 딱딱 반반이더라고요. 네, 네. 예, 변함없이 계속. 네. 저도 그 함께하는 세상님이 굉장히 저 방송 꼼꼼하게 들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댓글 네.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부분에서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엄청난 자본들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또 많이 사람들과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건물 임대료가 배가 뛰고 어디 가나 예,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위기감을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이 경쟁 논리 또 자본주의 논리로만 예, 제주도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저도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네.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었는데. 저도요.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네. 잊지 못할.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를 가보고 또 신혼여행 때 가봤었는데, 그 유채꽃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동네 동네 도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드라이브 갔을 때는 드라이브 그렇죠. 네, 드라이브 렌트카 딱 해서 길이 이렇게 쭉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의 푸른 밤이란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제주도 그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개발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땅하고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런 색깔들이 너무 이쁘고요. 저는 올해 초여름쯤에 제주도를 이제 갔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정말 가장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예. 어떤가요? 신혼여행은 딴 데로 갔습니다. 네. 정말 집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공사인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집 지으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인부들이 좀 약속을 잘 안 지키신대요. 근데 그게 아주 그 제주도에 원래 제주도가 해녀들이 이제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좀 놀거나 아니면 뭐 바다에 나가서 또 험한 일도 당하고 뭐 이런 섬의 네, 이런 네. 특성 때문에 아유 또 이런 말씀이 뭐 제주도 남자분들한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어떤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기질 같은 네. 것들이 혹은 문화 예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쁘다가 아니라 내일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한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네. 좀 전근대적인 방식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요즘 집을 짓는 분들이 그 육지에서 인부를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짓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든다 그래요. 제주 인부들한테 맡겨놓으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기 그 보니까 거기 뭐 그 신들이 많다고 적어주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신들이 많다고. 신들이 많죠. 네. 네. 선문대 할망.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신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죠. 예. 험한 곳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토속 종교적인 네. 신앙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신이 6만 개가 있다고 하고 구정이 다가오면 그 신들이 하늘나라 옥황상에게 새로운 보직을 받기 위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기간에는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신구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이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 너무 네.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 바다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 네.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바다에 네. 항상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포세이돈, 네. 그렇죠. 항상. 네. 보호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그, 재밌는 설화, 뭐, 신화, 이런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보면. 네. 아무튼, 이 문화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잘 보존하고, 예,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오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 논리에 모든 걸 맡겨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 네.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네. 그 해군기지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거 아마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되고 있겠죠. 거의 완공 네. 됐습니다. 아, 네. 아 그랬구나. 네. 네. 예. 그것 때문에 신부님들 가셔서 막 데모하시고. 네. 수녀님들 막 네. 미사 드리다가. 의자째 그러니까 네. 들려나오시고 정권이 바뀌지 네. 않으면 근데 그때 그 노무현 때부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거? 강정기죠? 예. 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그 남북의 대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네. 네.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오바고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116을 보내면서 이 사진도 네, 게시판에 하나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116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도 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다카키 마사오가 이제 총에 맞아 죽은 날이기도 하고 탕탕절. 네.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이원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도. 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제이원님은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실 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이야기였어요. 예, 많이 힘이 네.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여장 댓글을 읽으면서 네. 마음이 울컥해진다. 아 우리 아르바고님 네. 나 아직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다. 함께 할 생각 예. 네. 우리 전기팟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 좋은 것 같다. 네.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아니 여기 제이원님께 네. 제주도에는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각자 차를 만들어 마시고 돈은 항아리에 넣고 갑니다. 네.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특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네. 무인 카페가 있다네요. 그 항아리에서 돈을 집어가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그 헌금 할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무인 카페는 이건 네. 뭐 인건비는 안 들어서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또 뭐 종업원이랑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이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색적으로 튀어보려는 네. 아이디어이셨던 것 같은데요. 예, 본질에서는 약간 어긋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카페라는 게 어쨌든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네, 그렇죠. 무인, 네. 무인 카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네. 차를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 그렇죠. 그거를.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카페 가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또 없어진다는 게 셀프 서비스 해라. 자기가 이런 게 좀 사람 냄새가 회사에서 네. 인스턴트 커피 뽑아 마시는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엿장수님께서 댓글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 우리 애너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암만 그래도 주범은 박근혜다. 뭐 이거는 사실은 여러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주장하는 바죠. 지금 프레임이 자꾸 최순실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많이 있죠. 페이스북에도 네.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로 우리 엿장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아직도 그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가 14% 이른다. 근데 이게 이것도 깨졌어요. 지금 보니까 한 10%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네. 주나 이번 주 안에 9% 8%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종편 언론이나 뭐 새누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데 경악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평균 14%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정치는 아래와 같다. 주부, 무직, 극빈층, 경상도, 고령층, 60대 이상.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주부가 네. 좀 위험하게 네, 주부가 좀 위험하네요. 네, 근데 우리 뭐 엿장수님은 뭐 폴리티컬리 코렉트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지르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난, 무지, 무관심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는데 이는 일상에서 개념 없음, 공감 능력 없음, 분별력 없음, 판단력 없음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것들과 대화, 이것들이라고 하셨네요. 이것들과 대화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들의 가치관과 언행은 이명 박근혜와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통상인이 가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민법은 이것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한정치산 혹은 금치산 선고의 대상자다. 그래서 그 박근혜 지지자들을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라고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첫째,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둘째, 시민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셋째, 거국 내각의 관리하에 대선을 치르되 새누리당에는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한다. 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걸 꼭 실현하고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니신 것 같고 아주 이상적인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글쎄요. 너무 큰 문제여서 그 네. 대답을 하긴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트라우마를 입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네네, 났을 그렇죠. 때도 자기 자식들, 뭐 손주들, 동생들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뭐 잠 못 자고 계속 눈물이 나고 우울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도 굉장히 그 각 개인들의 어떤 정서에 미친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보통의 어떤 뭐 부정 사건, 수뢰 사건, 뭐 정치 사건 이런 것들은 A 뭐 XX 하면서 이제 욕하고 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상하게 우리 좀 정서에 많이 상처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 실체는 이제 자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못났나. 뭐 예전에 IMF 때 뭐 그렇게 한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까발려 보니까 이거밖에는 안 됐구나. 정말 주술에 의존하던 예, 특히 막 외신들에도 다 보도되고 뭐 경제가 네. 엉망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서는 너무나 자괴감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달래고 다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건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모든 일의 해결은 진상 규명이 맨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네.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뭐 최순실이 귀국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 자체가 좀 석연치 않고 너무 이제 서로 말을 맞추고 손발을 맞춘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보통 뉴스를 보는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다 보이고 그쵸.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학생들이나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 식선언하고 야당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 다들 이제 이렇게 그냥 무마되지는 않도록 좀 뭐라 그럴까요? 감시를 해야 된다 할까? 네. 좀 촉구를 하는 그런 것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촛불 집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청계 광장이 나온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구나. 예, 이 정도 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좀 그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청계 광장이죠. 거기에 그 야권의 잠룡들은 하나도 안 나왔고 이재명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거의 뭐 사자후를 토하면서 네. 그래서 정말 명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좀 분노한 분노형 전투형 노무현 네. 예, 살아 돌아왔다. 네. 근데 이제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이재명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과 권력이 없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재명이. 네. 근데 민주당 소속 야권의 그 대선 주자 중에서 하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당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하야 요구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론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뭐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민주당이랑 같은 편이면 지금 뭐 앞장서서 어그로를 끌어라 뭐 이런 지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독자 행동을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그 이재명을 보면서 지지율은 올라가겠다 치고 올라가겠다 뭐 박원순이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앞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분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의 정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의 정치인데 자신들의 이런 분노를 대변해서 말해주는 대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정치인이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새누리당과 그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진짜 고구마를 먹이는 저희 댓글에도 적었지만 보는 사람들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속이 후련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난색 가운데에서 지지율을 확 좀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좀 취한 게 아닌가 이재명이. 그래서 똑똑하다.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참 네. 말씀 잘하시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현실적인 방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하야를 하면은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어, 이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어, 약간 이제 식물 예, 대통령으로 내비로 두고 그렇죠. 예, 권한을 다 가져오고 명맥만 유지를 하고 예, 이제 어, 총리제를 예, 어, 이렇게 총리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이제 그 책임 총리제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거의 식물 총리만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총리가 이제 내각의 실질적인 힘을 얼마나 발휘를 할 수 있었을지 지금 뭐 그냥 어, 뭐 박근혜 대변인이었죠. 최순실이 그렇게 휘젓고 다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저 아래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기회를 이제 삼아서 그런 새로운 이제 체제를 한번 우리 나라에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 다 좋은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혼란이 좀 있으면 어떤가? 어,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하고 공백이 생기고 좀 어, 공백 기간이 좀 길어지고 어, 또 어, 좀 우왕좌왕하고 다음번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막 되고 시끄럽고 이러면 한국이 망하나? 아니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어, 혼란스럽다. 그러면 한국이 위험해진다. 그러면 뭐 북한이 재도발을 할 수 있다. 이게 항상 그 기득권층에서 이야기하는 북풍이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fear factor로서 사람들의 네. 의식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또 여기서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막 흔드는 일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네, 두려울 수 있는 일인데 어, 이걸 통해서 더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국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어, 성숙한 의식을 믿고 혼란을 좀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제가 페이스북을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시위를 또 하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시위를 이제는 청계광장이나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자. 예, 대학생 시위를. 그래서 네. 뭐 서울대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화여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연세대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 이 시 그 맵을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전직 의경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네, 경찰들이 이렇게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하야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자. 네. 아, 이런 눈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저는 그거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이 아주, 들었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맨날 청와대 충돌이 계속 생기잖아요. 진출하려다가 맨날 쌈싸먹히잖아요. 사실은 네.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를 포획해서 단두대 올리는 뭐 이런 이게 가장 이제 그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네. 박근혜는 아직까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하면 다 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시위가 그런 효과를 그렇죠.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연대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동의하고 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그러면 가지고 축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만들면서 또 평화로운 축제도 아, 그런 시위도 되면서 네.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위는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그 빨리 퍼지잖아요. 네.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최순실 사태라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먼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네. 근데 이게 분노가 그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행동이 굉장히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파괴력은 뭐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사분 오열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분노가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분노가 어떤 치열한 어떤 이성적인 논의나 이런 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또 지속력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죠. 예. 그 조직적인 그런 체계도 있고 명령 하달 체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게 뭐 수십만 명 되는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런 이성을 찾기가 사실 그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스스로 계속 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종편 뭐 JTBC나 이런 거를 시청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 전체적인 규모로 계속해서 빠르게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적인 분노가 이성적인 어떤 결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체계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이화여대에서 그 6개월 동안 그렇죠. 네. 시위를 했던 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 받았거든요. 네. 네. 그게 어떤 이제 총학의 지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학교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서로 함께 행동을 하게 되고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총장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의 이제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젊은 세대에서는 정말 가능한 일이 됐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러니까 규모의 시위도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월드컵 세대, 예, 월드컵 때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쳤죠. 그렇죠. 함께 응원하고 예, 그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보았던 그 안에서 자라난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이 좀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생각해보면 3.1운동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그 어린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예, 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봤어요. 네,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저도 봤어요. 네. 근데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교복 입고 나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월드컵 세대가 촛불을 거치면서 촛불 세대로 거듭나고, 네, 그 세대가 옳고 그름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져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뭐 이제는 좀 전 세대가 다 동일한 분노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세대 간에 나눈다라기보다는 그 돈이 입금됐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순수한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돈이 입금돼서 지금 JTBC 앞에 서서 피켓 들고 네. 박근혜를 지켜달라고 지키라고 JTBC는 그 어떻게 PC를 얻었는지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6만 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지난 주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10월 30일에 종교개혁 499년째 되는 네. 네, 기념일이었어요. 네, 종교기념 주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네, 499년 전에 네, 마틴 루터 킹 말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95개조를 써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네, 그걸 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애들 보고 그 강대상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치라 그랬어요. 이렇게 손으로 꽝꽝꽝꽝 이렇게 네,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뭔가 교회가 잘못이 있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반박문을 써서 여기다 붙이고 못을 쳐야 된다.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빨갱이를 양성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걸 네. 보면서 저는 되게 감격을 또 했거든요. 정말 네.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네요. 근데 네. 교회에서 지난 그 날을 예. 기념하나요? 그 마틴 루터 예, 종교개혁 예, 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하죠. 네. 네. 보통 대부분의 그 메인라인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루터란 교회에서는 네. 예, 좀 스페셜하게 지키죠. 예, 그 주일을. 그래서 여기 뉴스앤조이에서 네. 기사를 하나 썼어요. 예, 어떤 기사였냐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동시에 비선실 세 최순실 씨 파동 이후 처음 맞는 주일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네, 그래서 뉴스앤조이에서 30일, 그러니까 10월 30일 각지 교회 설교 시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한 기사를 예, 썼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최순실 사태를 한국 교회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내 탓이요. 옛날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한 물타기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별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그 일단은 이제 그 국내 최대 교회라고 하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가 네. 대한민국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권력자 주변 몇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혼돈에 빠뜨렸다. 문제가 있다고 돌만 던지는 게 답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모두 문제를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교인들에게 함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부터 개혁하자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 한 것 같죠. 네. 근데 문제의 본질이 빠져 있어요. 네. 잘못했다고 돌 던지지 마라. 이 얘기는 뭐가 생각이 나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아주 새로운 해석도 나오고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돌 던지는 너, 너는 잘못 없냐?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문제의 본질을 돌려서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로 눈 돌리지 말고 너의 내면을 바라보고 눈 닫고 귀 닫고 너 그냥 골방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이 사회 참여를 저하시키는 네. 그런 설교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개헌 카드를 박근혜가 들고 나왔을 때 네. 한기총인가요? 거기 대표잖아요. 네. 이영훈 목사가. 그렇죠. 예. 네. 나와서 환영한다 그랬죠. 개헌을 적극 지지한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친정부적인 목사입니다. 이영훈은. 이영훈도 그렇고 그 여의도 순복교회가 전통적으로 뭐, 그렇죠. 계속 그래왔죠. 예, 조용기도 네. 그렇고 무조건 네. 이제 예, 친정부적이고 그래서 사실 맥락을 따져보자면 이영훈 목사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네. 박근혜를 덮어주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정말 짧은 시간에 손바닥 뒤집은 거죠. 근데 뒤집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순복교회 최성규 목사라는 분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종편 방송 보면 다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어떤 종편을 JTBC 얘기하는 그렇겠죠. 종편에 거리에 나와 떠드는 사람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중분해됐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보릿고개, 민주화 시기를 다 이기고 민주화 시기를 이겼대요.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헌정질서는 중단되면 안 된다. 탄핵도 하여도 안 된다. 그러나 바꿀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모든 교인들에게 따라 복창하게 하고 주여 삼차 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불렀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뭐 이분이 생각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본인들이 하시는 설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늘 하듯이 그냥 신자들 모아놓고 좋은 말씀 글쎄 그냥 틀에 박힌 말씀들 하셨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좀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지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단순한 단편적으로만 반응을 하시는 거는 어떤 목회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진지한 성찰과 좀 그런 것들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파견받으신 분들 같고 지금 뭐 월급을 어디서 받고 있는 박근혜 대변인 도대체?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군림하시는 그런 목회 스타일 일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이영호 목사가 군림하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영호 목사를 만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시다, 굽신굽신 되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네. 대형교회 목회자라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라도 네. 대형교회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목회자들은, 이 계급 이론으로 보자면 사실은 부르주아거든요. 제가 빨갱이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네, 기득권 뭐, 층에 서 있는 거죠.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서서 거기에 아부하고 네, 네, 박근혜라는 단물을 빨아먹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기득권 이 몰락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두려워하면서 네. 만약에 자기들도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설교가. 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이분의 어떤 이 멘탈의 구조가 나라 사랑하는 것과 좋은 교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좋은 교인이 되는 거를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빠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은 빠진 채로 그냥 무조건 어떤 나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절대화해서 그거를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애국심 혹은 민족주의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뉴 라이트 운동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반공주의랑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은 뭐 아직까지도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은 위에 이제 북한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진다 이런 식의 아주 전통적인 그 반공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프레임 안에서의 국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북한이나 그런 안보 쪽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를 훨씬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네. 북한이 뭐 이걸 가지고 위협을 적으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정설인데 이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런 관념에서의 국가주의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성은 해야 되죠. 박근혜를 지지한 분들이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본인들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자들한테 무분별하게 반성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는 정당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이다입니다. 아, 사이다네요. 네. 제이원표 사이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용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가차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자가 당착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왜냐면 본인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서로 용서를 해야 우리끼리 연대가 됩니다. 우리끼리 연대를 해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죄짓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누구죠? 저기 감리교회 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아, 선한 예. 목자교회 네. 예, 유기성 목사님, 본인이 이제 선한 목자처럼 이렇게 되게 이미지가 선한 목자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최순실 사태가 벌어져서 나라가 엉망인 이런 상황일수록 영성 일기를 더 열심히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영성 일기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기거든요. 네. 웃긴 얘기잖아요. 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연필을 붙잡고 일기를 써라. 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사적인 죄를 짓지 말고 사소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더 살아라. 중심을 잃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잘못들 있잖아요. 실수들이 있고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있고 민법상의 그런 예, 그런 잘못들이 있고 이렇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놀라운 이런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기득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아주 전행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두 종류의 이런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중으로 그렇죠. 경중으로 따지면 네. 아주 심각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독재자가 독재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죠. 네. 왜냐하면 민중을 향한 이거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정말로. 가령 뭐 히틀러.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히틀러, 박정희, 네. 뭐 독재한 사람 다 마찬가지죠. 네. 뭐 이승만도 그렇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우리끼리 뭐 서로 뭐 한, 싸울 수도 있고 뭐 술집에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서로 뭐 그죠? 뭐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예수님이 아, 이렇게 민사상의 죄요? 민사 네. 그런 거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못할 수도 있고 네.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삶이잖아요. 네. 그 삶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 야 니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죄했잖아. 내가 너희들 용서해줄 테니까 얘도 용서해라. 우리끼리는 좀 똘똘 뭉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예수님 이 위정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가차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수사한 거죠. 레토릭인 거죠. 목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앞에 놓고 사소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한테 야, 니들의 죄 짓지 않도록 니들이나 죄 짓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영성 있길 열심히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무능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는 그 삶을 그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고 옥죄어 매고 또 비인간화 시키는 그 구조적인 힘에 대항해서 그걸 싸우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 다 가버리고 너희들 죄짓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냐.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창피합니다,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민중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할 수. 소소한 죄만. 그렇죠. 아니, 그 힘이 없으면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고, 책임이 없으면.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 권한이 네.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권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책임도 그에 따라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럴수록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면 책임이 생기니까. 그죠? 그리고 선생이 된 자들은 뭘 가르치는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예. 왜냐면 선생으로서 뭘 가르쳐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것이 나쁜 영향이 여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민중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다 앞에 앉혀놓고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라. 이럴 때일수록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잔인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예수 믿는 우리와 설교하는 목사 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다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 지금 자기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데 네, 네, 본인도 책임이고. 너희 앉아서 지금 여기 설교 듣고 있는 너희들 다 이거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다, 해서 다 본인 것 같은 박근혜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우리가 만든 네. 대통령이니까 어쩌겠냐 이런 마인드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큰 뜻을 네.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리고 또 김병삼 목사 네, 네. 분당에서 네. 만나교회래요. 네. 만나교회 네. 만나교회 목사로서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가 이 사람들과 관계돼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가진다. 이거 자기 고백인가요? 네. 원래 분당이 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굉장한 야당, 여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중산층 지역이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굵직한 사건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참 그렇죠. 예,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천주교인들 또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예. 불교인들 많고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 더 이런 죄악에 앞서서 예. 저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참 민망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했던 목사님들이 그 똑같은 입으로 예, 박근혜 비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태세를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같은 논조를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 거죠. 변화 없으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 화무 11호 예? 어떤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는데 네. 이 정권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조도 없이 예언자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아첨꾼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부끄럽겠다. 예,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 네. 저는 민중이라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못도 없는 부목사라서. 네. 네.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저는 그분들이 부끄럽다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저도. 그분들이 있는 게 부끄럽다. 네. 네, 이런 얘기고, 네. 우리 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거나, 혹은 관심을 이렇게 영성, 이런 내적인 쪽으로 돌려서, 우리 다 잘못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하고, 하나님 더 잘 믿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예, 방향을 돌려버리는 예,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회를 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일요일이니까 그냥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일상으로서 가는가. 그리고 가서 그냥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좋은 이야기겠지 대충 듣고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그 뭐 이분들 논리를 그대로 반복을 하자면은 신도들이 잘못인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반박할 대목은 반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좀 나태하고 안이한 인식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이렇게 상하 구조로서 이제 그냥 그 흡수되고 많은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응이나 문제 제기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런 조금 책임 없는 아니면은 무감각한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일요일 한나절을 그 할애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뭘 꼭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더 깊이 우리 삶이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좀 거리를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좀 성찰이 있는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꼭 신도들한테 뭐 박근혜 욕을 하면서 니네 빨리 나가서 시위를 해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 자리가 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그 이제 신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그런 점에선 조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자기 검열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님들 중에 마음 불편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또, 서비스업이 된 거죠. 그렇죠. 오시는 분들의 네.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또 괜히 기분 나빠하고 다음 주부터 안 오시고 이러면은 곤란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함부로 이제 그렇죠. 그거를 찌르는 설교를 못하죠. 아픈 데를 찌르는 설교를 하지 못하죠. 머리가 복잡해요. 네.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눈치도 봐야 되지 장로님 그렇죠. 눈치도 봐야 되지. 네.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럴 만한 힘이 있거든요. 예, 힘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그 설교권이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예, 그 시간 동안은 앉아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아니, 물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신변 잡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주어진 시간과 그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맡겨진 책무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콜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위해 설교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지, 혹은 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성경에서 연구하고, 예,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담아내는 설교를 하는지, 그거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화일 수 있어요. 예, 사실 개 교회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그 교회가 가진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문화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할 수 있고, 예,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예, 그런 분위기라면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가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애너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언자 정신을 갖는 것이 목사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거든요. 근데 그 예언자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아까 엿장수님께서 처음에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손석희 그리고 김용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손석희는 제도권 안에서 비춰준 예언자였고, 김용민은 광야에서 비춰준 예언자였다. 두 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대신해낸 시대의 예언자였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저는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까지 하시고, 네,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김용민도 요즘에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언론인이거든요, 말하는 횟수를 보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언론인의 역할을 못한 거죠, 목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편, 여태까지의 JTBC 같지 않은 다른 종편, 뭐 TV 조선이나 이런 그런 종편의 역할, 그냥 그 정권의 나팔수 같은 그런 역할을 보수 기독교 목회자들이 여태까지 이제 해온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그 제 의원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통치를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입에 사실은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 네, 무슨 말씀만 하시면 아멘.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네, 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씨를 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개념을, 네,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그 민주정의 가장 최고 그런 기관으로 네. 우리가 사실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에클레시아에 그, 갈 때는 그,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 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침묵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최태민의 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 그래요? 최태민과 최순실의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목사들이 그 이 최태민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목사들의 왕국을 조그만 왕국들을 개교회 차원에서 계속 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최태민의 왕국과 경쟁이다. 경쟁 모델. 그 굉장히 네.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네. 이제 대한민국은 최태민의 왕국으로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고 이 개교회들은 조그만 이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냥 LG 같은 거죠. 네. 왜 LG도 대기업이에요. 네, LG도 대기업이니까. 네.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 가서 부흥회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천여막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무슨 카리스마틱한 문장을 쫙 이렇게 외칠 때 네. 거기에 아멘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흥사들이 강요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아! 하면서 막. 막 강요를 해요. 그러면은. 때 그런요. 이거 뭐 진짜. 초등학교 뭐 4, 5학년 때. 근데 처음에 가서. 첫 경험을 왜 아멘을, 왜 여기서 왜 내가 아멘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네. 본능적으로. 왜냐면 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주권을 사실은 갖고 있기를 원하거든요. 네.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컨트롤을, 통제를 이제 가지고 있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뺏겨버리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부흥사 앞에서. 예. 그래서 그 천여막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여성을 상실하는 경험을. 그리고 그게 입에 붙습니다, 나중에는. 왜냐면 이게, 상하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강당과 나 사이에. 네. 예. 그래서 그 상하관계 안에서 그 밑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때 부흥사가 나한테 주는 약속이 있거든요. 번영, 복,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 뭐 약속.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네. 욕망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욕망이 좀 부풀어 올랐을 때, 아, 내가 이 아멘을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이게 나한테 이루어질 확률이 더 커지겠구나. 네. 예. 그래서. 미친 나는, 듯이 아멘을 그렇죠. 나는 시작하죠. 아멘과 네. 복종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네. 그, 미래의 어떤 번영을 담보로 해서, 번영을 약속을 받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그 봉건주의적인 거죠. 네. 예,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을 어떤 그 통치자가 약속을 해주면서 너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 예, 근데 그 처음에 그렇게 그런 상황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가졌던 그 거부감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좋은 지적이고. 예, 근데 그 거부감을 극복을 하고 내가 그냥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느꼈던 거부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성을 그렇죠. 회복해라. 내가 네. 왜 아멘을 왜 해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망설였는가 그걸 기억을 하고 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가 꿈꿨던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 전혀 없는 거죠.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설교 할 때 네.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노맨이 있어야 돼, 노맨. 너는 왜 그딴 소리를 네. 하고 있냐. 이거 네.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성도님들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 목사가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돼요. 그 아까 이제 교회 그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날 그 주일 설교가 끝나면 바로 한 이제 한 15분 있다가 모여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한 본문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한 본문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한다는 얘기는 설교를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그거를 해석한 목사의 해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이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그냥 이 그 목사나 그 교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해석된 사실을 막 나열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저건 저 왜 저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설교에는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나? 이거를 다 얘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네, 네. 설교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날 이제 내가 설교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날 한 설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더 알고 싶다거나 하는 사람도 오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네. 정말로 다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빨가벗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로서는 왜냐하면 네. 목사는 정말 설교 하나로 그 자존심을 이제 유지하는 건데, 그죠? 네. 예. 그 굉장히 vulnerable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공격 앞에. 네. 그러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 계속 하면서 또 목사로서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그건 정말로. 어느 정도. 아니요. 자신감이 아니고 포기한 거죠. 아,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같이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설교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하고 이러면서 또 그러면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긴 저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좋은 의견이 또 나오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생각만 나오나요? 좀 기분 나쁜 생각은 혹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있죠. 아 네.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네? 티원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아 예. 설교하신 다음에? 예,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가지고 제가 하기도 하죠. 예. 성역 공부를 티원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을 하기도 하고 예. 그 이제 또 제가 설교한 것을 다른 목사님이 또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기도 하고 예. 그럼 조금 더 쉽죠. 네. 아무튼 그런데 디펜딩이네요. 오럴 디펜스네요.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 교회라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죠. 향기가. 네. 어떤 군림하는 통치자로서의 목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예. 네. 누구나 다 강단에 설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돈을 받으시니까 서는 거고. 풀타임이니까. 아니, 네. 파타임이니까. 네. 네. 아무튼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네. 질문에 열려 있는 게 권위주의를 좀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예. 질문하면 넌 나한테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비 거는구나. 그렇죠. 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라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방편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화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어떤 질문도 사실은 하나도 허투루 들을 질문이 없는 거예요. 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네.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또 허투루 질문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 허투루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게 네.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또 그 네. 중에 좋은 맞아요. 질문도 나오고 네. 네. 얻어 걸리죠. 얻어 걸리죠.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자, 또 이제, 많이 됐죠. 예. 예. 마지막으로 조금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 전국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희망상. 네, 희망상 짧게 얘기하고. 네. 그럼 네. 우리 에너님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그 419 again. 419 다시 한번. 예,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시스템도 네트워킹하는 시스템도 훨씬 네. 더 잘 되어 있고 네. 소통이 이 국민들끼리 소통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마이크로한 그런 규모로 소통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네. 우리끼리 지금 이 셋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또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다른 분들이 듣고 또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팟캐스트인데 우리 청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논의를 김용민이나 JTBC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민들이 정보력이나 또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미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은 4.19 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이 시민들이 가진 역량은 4.19 때 우리가 이승만을 하야시킨 그때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역량이. 그러므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뜨거운 감성을 일단 이성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만약에 하야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 관련주를 한 주씩 사두시고. 관련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 네. 아멘. 말씀이 네. 생각이 나고. 네, 네.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의원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네. 글쎄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제 그 청와대가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간 건데요. 국회가 사실 그 민의를 대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촛불 시위 때 이후로도 굉장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당리당략의 싸움이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변을 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너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자기들의 뜻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어쨌든 그 국민들이 또 다 바쁘고 자기 생업이 있고 하니까 또 분노를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 분노를 어떤 표출을 하고 또 대안까지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려운데 대학생들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네. 또 대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많이 이야기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정말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밖에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차근차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네. 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평안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야죠.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럼 누가 흐르게 하나요? 내가. 우리가 해야죠. 네. 네. 우리가 네.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네. 네.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을 때보다. 수술하고 네. 해야죠. 수술하고. 네. 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함께 노력하고 예.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